이별을 해도 솔직히 아프지는 않아. 생긴다는 상처도 아무리 봐도 없어. 허긴다 모든 것이 말뿐인 거겠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 밀려오는 것들. 무엇도 할 수 없는 정리 안 된 감정. 혼자서 견뎌야 할 삶에 대한 걱정. 한숨 또 한숨 막 터질 듯한 가슴. 끝도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그리고 슬픔. 이 모든 게 이 힘든 게 이별의 끝에 겪게 되는 기초적인 것들. 막으려 애써도 막을 수 없는 것들. 비하리 애써봐도 비껴나갈 수 없는 이런 현상들. 견뎌내야 하는 몹쓸 현실들. 참아야만 하는 이별이 주는 선물. 내게는 정말 슬픈 너무나 안타까운 어쩔 수 없는 현상들. 이별의 눈물 짓는 모습도 웃는 것까지도 내 맘대로 안 돼. 내 곁에 맴돌던 너의 향기도 난 지워내지 못해. 사랑을 몰랐어. 괜찮을 줄 알았어. 이럴 줄 몰랐어. 나는 늘 이별 앞에 당당할 줄 알았어. 사랑이 그토록 깊지만은 않기에 네가 내 전부일 건 생각지도 못했어. 난 이별의 웃음만 지었어. 다가올 슬픔들은 생각도 안 했어. 그렇게 담담하게 하루를 살던 내가 오늘도 이렇게 힘겹게 하루를 넘겨. 웃고 싶지만 계속 울고 있어. 난 널 잊고 싶지만 계속 생생해져. 난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어. 난 지워내고 싶지만 자꾸 생생해져. 난 이별의 눈물 짓는 모습도 웃는 것까지도 내 맘대로 안 돼. 내 곁에 맴돌던 너의 향기도 난 지워내지 못해. 사랑을 몰랐어. 이별의 끝에 겪게 되는 기초적인 문제. 애쓰고 또 애써도 피할 수 없는 숙제. 보이지 않는 상처로 아파야 한다는 게 사랑을 잃는 이들에게 생겨나는 것들. 상처 아닌 상처, 선물 아닌 선물. 추억 한동안은 아픔이 될 기억. 눈물 아닌 눈물, 또 슬픔 아닌 슬픔. 조금씩 사라진 이별의 끝에 현상. 웃고 싶지만 계속 울고 있어. 난 널 잊고 싶지만 계속 생생해져. 난 생생해져. 난 마음은 울고 있어. 난 지워내고 싶지만 자꾸 생생해져. 난 끝없이 눈물이 흐르고 마치 마지막처럼 이 모든 것이 힘겨워져. 이렇게 너를 불러보지만 상처밖에 남은 것이 없게 됐어. 난 이별의 눈물 짓는 모습도 웃는 것까지도 내 맘대로 안 돼. 내 곁에 맴돌던 너의 향기도 난 지워내지 못해. 사랑을 몰랐어. 난 웃고 싶지만 계속 울고 있어. 난 널 잊고 싶지만 생생해져. 난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어. 난 지워내고 싶지만 자꾸 생생해져. 난